HUBS. 시간 여행, 그때 그 순간. 조금은 상쾌해진 월요일, 갑자기 우리 앞에 등장한 타임머신 한 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오래전 그때 그 순간으로 바래다 드릴 라디오 시간여행 그때 그 순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쏟아지는 시험에 과제에 다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 지금은 고된 시험기간이 끝나고 편한 마음으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 순간만은 저희 라디오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걸로 해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다시 흥미로운 순간들로 떠나볼까요? 1980년대? 1990년대? 아, 혹시 또 2000년대 아니냐고요? 두 번이나 다녀온 2000년대는 잠시 넣어두고 이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 1997년도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해인 만큼 아마 익숙한 느낌이 드실 텐데요. 사실 1997년 역시 드라마 응답하라의 한 시즌으로 제작된 적이 있거든요. 과연 드라마 속 모습들과 진짜 1997년은 얼마나 비슷할지 또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럴 줄 알고 타임머신에 벌써 시동 걸어뒀죠. 바로 출발할 테니 어서 타세요. 권진아의 론리 라이.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무사히 1997년에 도착했네요. 벌써 여섯 번째 시간여행이니까 이젠 제가 말해드리지 않아도 어떤 순간부터 찾아갈 건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먼저 즐겨볼 순간은 바로 1997년의 다양한 음악들이랍니다. 1997년엔 어떤 히트곡들이 발매됐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목만 들어도 전주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곡들이 잔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1997년의 멜로디는 바로 델리 스파이스의 차오차오입니다. 차오차오라니 노래 제목이 이게 뭔가 싶으시죠? 아직 놀라지 마세요. 이 노래의 진짜 이름은 차오차오,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거든요. 어? 잠시만요. 뭔가 익숙한 문장이지 않나요? 꼭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은 그런 가사인데 이 곡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가사의 반복으로 화제가 된 곡이라 아마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차오차오는 한국 인디밴드의 시초와도 같은 델리 스파이스의 곡으로 1997년 발매됐는데요. 그럼 이 노래의 제목은 대체 왜 차오차오가 됐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긴 가사로 제목을 정하려던 델리 스파이스는 제목이 너무 길다는 주변 반응과 인디밴드 자체를 비난하는 평론가들을 향해 대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결국 개 짖는 소리에서 영감을 받아 이 곡의 이름을 중국의 개 종류인 차오차오로 짓게 된 거죠. 어때요? 흥미롭지 않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양한 음악적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오차오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거나 접해본 엄청난 히트곡이 됐답니다. 어쩌면 이 곡의 흥행이 한국 인디밴드의 성장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혹시 오늘 시간의 여행 목적지를 아직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1997년이죠. 그런데 아직 해가 밖에 떠있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보거나 무료하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진 않으셨나요?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던 바로 그 순간, 외환 위기 사태와 국가 부도가 일어났던 해가 바로 지금, 1997년이었거든요.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피해 복구, 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올림픽 개최까지. 전쟁을 겪었던 나라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룩해낸 성공에 수많은 강대국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점차 전국에 있는 사업장들의 체불 임금 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외국에 대한 부채가 급속도로 쌓이며 경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결국 6천억이 넘는 부채가 쌓인 상태에서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죠. 국제금융기구라고 해서 어려운 국가들에게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의 명령에 따라 경제 운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복종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안정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2001년까지 계속됐죠. 수많은 실업자를 만들고 모두를 절망하게 했던 1997년 국가부도 사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지로 내몰렸던 만큼 이러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 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것 같네요. 자우림의 일탈.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재미있는 순간들로 돌아가 보기로 해요. 1997년은 편지, 접속 등 다양한 한국 영화 역시 개봉했지만 더 큰 흥행을 불러일으켰던 외국 영화들도 공개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명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많은 외국 영화들이 1997년에 개봉됐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굿윌 헌팅, 인생은 아름다워, 타이타닉, 맨인블랙과 같은 해외의 명작 영화들이 바로 1997년에 개봉한 영화들이랍니다. 특히 타이타닉의 경우 당시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던 한국 영화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타이타닉을 통해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됐고 이는 한국 영화의 점유율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렸죠. 아직까지 그 이하로는 점유율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한국 영화계가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랍니다. 1997년을 기준으로 197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타이타닉을 봤던 것 역시 한국 영화 산업 전체의 규모를 늘려주는 데 기여했는데요. 타이타닉의 흥행으로 침체됐던 한국 영화 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영화관의 기능과 크기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영화사들이 좋은 영화관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영화관의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었고 이는 추후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객 수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답니다. 아마 타이타닉 영화 하면 가장 유명한 명장면과 OST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숨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아의 뮤지컬. 우체통. 2024년 4월 29일에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1997년의 4월 29일에서 2024년의 4월 29일로 편지를 보내봅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몹시 얼떨떨하네요. 정말 이 편지가 전해질까요? 이제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저는 2024년 4월 29일만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겠네요.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재밌어 하실까요?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난 후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흥미롭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몇 줄 좀 끄적여 보려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일 텐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괜한 욕심에 무리하다 보니 몸이 버티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챙기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거 다 얻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바쁘다고 밥 굶지 마시고 졸릴 땐 잠시 눈도 좀 붙이시고 책상에만 앉아 활자 속 이야기를 찾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무 활자도 보이지 않는 빈 풍경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한답니다. 이 편지를 다 읽으시고 난 뒤에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시선 끝에는 어떤 푸르른 녹음들이 닿을지 궁금하네요. 프로미스나인의 DM. 지금 뭐해? 잠깐 밖으로 나올래? 네가 보고 싶다고. 거울 속에 난 Superbad 새로 산 신발도 check it okay. 잠든 도시를 깨워 late night late night 더더더 두근거려. 속에 my eyes 달려와 yeah. 달콤하게 속삭이네 간직했던 내 너도 알잖아 난 special ooh. 원하는 건 딱 하나 모두 알잖아 다 티가 나는 걸 장난이 아니야 난 욕심이 생겼어 난 이대로 널 보낼 순 없어 아우 네 미소에 내 맘이 떨려 내 두 번의 red light 번져와 yeah. 솔직하게 말해 볼래 숨겨왔던 내 이렇게 오늘의 시간여행도 모두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다녀오는 시간여행이라 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또 다음 시간여행이 있으니까요. 더 재밌는 순간들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서 타임머신도 손보고 많은 이야기들도 준비한 만큼 여러분이 저희 시간여행을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주 저희 시간여행은 다시 한 주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생긴 휴일인 만큼 여러분도 그날만큼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신나게 하루를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한 번 더 찾아온 휴식기간인 만큼 저희도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여행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가이드 김유진, 조종사 윤세연, 저는 승무원 이서빈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에서 뵙겠습니다. I'm flying high, but I'm... H. UBS